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첫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예순돌세에 처하여 제1번 조선인 총윤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19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1957년 4월 조국인민들이 호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을 다그치던 어려운 시기에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시며 고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지적해 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려운 이국땅에서 민족교육을 개화발전시켜 나가는 생명수였으며 청년과 제1조선인 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준 원동력이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는 그날로부터 60년을 헤아리는 오늘까지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일본 돈으로 480억 599만 390엔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은 60년 세월 언제나 제1동포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민족교육사업을 제1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